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예,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20절 말씀이죠. 50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우리 설교의 제목이 있는 구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는 이 고백이 참 딱 들어맞는 일생 중에 요셉의 일생보다 더 딱 들어맞는 일생이 있겠어요? 형들이 해치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하다가 겨우 이제 구원하려고 한 게 팔아먹는 거였잖아요. 노예로 갔는데 마침 또 이집트의 그 경비대장의 집에 가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선으로 바꾸셔서 자기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온 집안을 형통하게 하는 그런 일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정결하게 하려고 하다가 억울한 모함을 당해서 또 이제 해치는 그런 모함을 당하셨잖아요. 근데 감옥에서도 근데 그 일 가운데에서 감옥에 갇힌 억울했는지 하여간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돕는 선한 일을 했는데 그 금방 도와주겠다고 해놓고 2년 동안이나 잊어먹었어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2년 동안이나 억울했는데 사실은요 바로 기억해서 감옥에서 추천해 왕 저 바로한테 추천해서 풀려났으면 그냥 꿈 해석 잘하는 사람으로 붙였을 거예요. 근데 마침 2년이 지나갔는데 그 요셉이 꿈을 해몽해줘서 구원받은 사람이 마침 바로가 꿈 얘기를 들은 거잖아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애굽의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이 그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이 자기 꿈을 해석해주는 게 딱 생각이 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사실은 억울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또 바로의 총리가 돼서 이 대제국 애굽의 바로 바로 밑에 그 사람이 돼서 많은 백성을 구원하는 선한 일을 행하게 하셨잖아요. 참으로 사람의 악함이나 세상의 악한 것이 요셉을 넘어뜨리지 못하고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평평하게 생각이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요셉을 요셉은 비록 고생은 했을지라도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막 열방을 구원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름은 우리 자녀들에게 지어주기를 기뻐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다 요셉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해악이 있을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 인생 가운데 선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멋진 일을 보이시는 축복된 그런 자녀들 되기를 그런 우리 후배들 되기를 우리 서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행하신 선이란 것은 요셉이 노예였다가 총리가 되는 오해를 받았는데 그게 다 풀어지는 요셉의 인생이 성공하고 형통한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애굽 드림, 미국에 이민 올때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오잖아요. 주류 사회에서 한번 성공을 해보리라. 우리 자식들 왜 학원에 보내고 과외 선생 붙이고 막 그렇게 때로는 때려가면서 교육시킵니까? 이 땅에서 뭔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고. 나쁜 게 아니에요.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도 살고 또 후배들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에 행하신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 아메리칸이 아니고 이집션이죠. 당시 제일 큰 나라는 애굽이니까. 당시 제일 센 나라는 애굽이니까. 거기서 그냥 주류 사회로 들어가서 왕궁으로 들어가서 성공하는 이집션 드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어떤 선하신 일을 행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저절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와,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은 내가 짐작할 수 있는 것보다, 나의 모든 소망보다, 나의 모든 기도 제목보다 훨씬 크고 높군요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지금 있는 자리가 어떠하든지, 내 마음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멋진 일을 행하실 것을 소망으로 얻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계사를 운영하십니다. 제국들을 운행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열방을 그 손에 쥐고 운영하셔서 선을 행하시는 일에 요셉의 인생이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20장에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형제들의 해로운 해악을 악독을 선으로 바꾸사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요셉 없었으면, 요셉이 아니었으면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들어서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굶어 죽을 형편이었어요.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의인과 악인에게 비를 내리시고 의인과 악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열방의 나라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와 화평이 나타나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지라도, 열방들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성령께서는 지금도 온 세계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화평을 행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이 땅이 이렇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 때문에. 지구는 종말을 맞았을 거예요. 이미 전쟁으로 끝나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눈에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전 세계에 아무도 몰라줘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선을 행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근데 그일 가운데 요셉이라는 사람을 들어 통로로 사용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요, 열방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세상 가운데 펼쳐지고 있어요. 그일 가운데 교회를 부르셔서 함께 기도하는 특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열방을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두주전 금요예배 때이 말씀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두주 전에 금요 기도회에서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고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어떤 같이 기도했던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뭘 생각나게 하시는데, 내가 미국의 이 시스템을 약간 이렇게 착 이렇게 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행하지 않고 이렇게 좀꼭 부당하다는 거, 남들도 다 하는 일이지만 그런 이득을 취한 일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이. 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의와 화평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이 미국 땅에서 제도를 어기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행한 것 같아서 죄스러웠답니다. 그런데 마침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겠지요. 다음에 어떤 사람이 우리가 절차를 지켜서 손해 보더라도 절차를 지켜서 이 일을 하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이고 왜 이렇게 까다로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고 기꺼이 그래야지요 마땅히 그래야지요 하면서 기쁘게 그 일을 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요 이 땅의 공의와 화평을 위해서 기도할 것 같으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정직하고 성실하고 모범적이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 살아갈 책임과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후배들을 가르칠 때 아메리칸 드림만 성공할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책임 있는 시민으로 의무를 다하는 샘물과 같은 존재로 아메리칸 드림만 꿀 것이 아니라 킹덤 드림을 꾸는 사람들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선하게 바꾸사 하나님의 일에 사용할 사람들로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로 가르치고 우리도 되어가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정직과 성실을 지켰잖아요. 자기 성공하려고 보디발의 아내를 이용하지 않았잖아요. 그 이름이 뭐죠? 그 애굽의 그 경호대장이 모든 집안의 일을 요셉에게 맡겨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총리가 돼서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일을 이용하지 않았잖아요. 권력을 가졌다고 그 권력 가지고 형들한테 원수 갚는 데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정직하심 앞에서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한 세계 가운데 열방 가운데 구원하시고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교회는 그런 영광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샘물 같은 존재예요. 빛이고 소금입니다. 샘물이 암만 터져봐야 온 땅을 덮은 악을 어떻게 이기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드렸잖아요. 뚝은 곧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바다를 덮을 날이 옵니다. 샘물로 지키고 있으면 더러워지지 않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온 땅을 선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일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정신 차립시다. 깜빡하지 맙시다. 세상이 악하다고 나도 그렇게 되지 말자는 것이에요. 그럴 때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 가운데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또 요셉의 일생을 통해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셉의 집안이 야곱의 집안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용서하고 화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요 요셉에게 일어난 것은 야곱의 집안에서 대대로 이어져 오는 그 일입니다. 야곱이 당한 그 일을 요셉도 다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그 전에 한번 그 설교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의 얘기가 나오는데 성경에 이삭 얘기는 별로 안 나와요. 근데 이삭 얘기만 나오는 장이 창세기 25장인데 이삭이 당하는 일을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이 당한 일하고 똑같습니다. 같은 패턴이에요. 근데 이삭은 훨씬 쉽게 그 일을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르쳐줬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재산만 물려준 게 아니라 이웃과의 외교 관계만 물려준 게 아니라 우물만 물려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을 물려줬어요. 여러분 우리의 후세들이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보다 더 고생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최대한 보호하고 최대한 익힙해주고 최대한 가르치고 훈련시키려고 하지만 우리가 감당했던 그 일보다 더 험한 일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물려줄 건 뭡니까? 재산입니까? 교육입니까? 뭐겠습니까? 우리가 물려줄 건 하나님이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물려주면, 믿음을 물려주면 똑같은 일을 당할지 몰라도 훨씬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훨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랑 다르게 야곱에서 요셉으로 넘어가는 그 세대 간의 그 거기에는 더 심해졌어요. 야곱도 사실은 형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뭐 뺏고 뭐 이랬지 않습니까? 요셉도 형들한테 시기하고 질투받아서 쫓겨난 거 아니에요. 야곱은 지발로 형이 무서워서 도망갔잖아요. 요셉은 지발로 간 것도 아니고 지발로도 못 가고 죽을 뻔하다가 겨우 팔려갔습니다. 애굽으로. 요셉 저 야곱은 바벨론으로 했죠. 메소포타미아로 갔지만 그랬잖아요. 야곱은요 메소포타미아 외삼촌네 집에 가서도 얼마나 속임을 당했습니까? 야곱이 외삼촌네 집에서 그렇게 막 20년인가요? 지난 다음에 호소하는 말 있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내가 외삼촌의 재산을 속여먹은 일이 한 번도 없는데 외삼촌은 나를 10번이나 임금을 속여먹고 더구나 와이프 준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7년 동안이나 나를 속여먹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요셉은요. 근데요, 야곱은 가만 생각해보면 그 와중에서도 자기는 억울하다고, 자기는 선하다고 이렇게 변명을 했지만 야곱은 원래 태생이 머리 쓰는 사람이에요. 교활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사실 따지고 보면 뭐 털어서 먼지가 납니다. 근데요, 요셉은 안 그래요. 요셉은 털어도 먼지가 안 날 정도로 순결했어요. 털어도 먼지가 안 날 정도로 정직했어요. 요셉을 속여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셉을 속이고 잊어먹고 모함하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곱이 당한 저주를 요셉은 더 당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요새 교회 일각에서 가계에 흘러내리는 저주라는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선대에 있었던 어떤 뭐 죄악이라든지 저주가 후대까지 이렇게 내려간다고. 그래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해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명의 영향은 있겠죠. 야곱의 아들들 자체가 그 태생 자체가 그 야곱의 아내들의 질투와 시기 속에서 이렇게 서로 날려고 그렇게 난 아들이니까 그 안에 시기와 질투가 왜 없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일생 가운데 그런 악한 영향들이 요셉의 인생에서 야곱이 한 건 아니지만 나타나고 있는 꼴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들하고 원수가 되고 원수가 될 만한 일을 해서 애굽에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감옥에서 7년 총리로 8년 지났을 때 형들을 만났습니다. 감옥에서 13년.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았으면, 우리 같았으면 그 참 그 집안의 그런 반목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호갑과 이런 걸로 내가 그게 감옥에 이렇게 갇혀있다. 나는 선을 행했는데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있다. 이게 7년 동안 그 감옥에 갇힌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보통 같으면. 마음이 너그러워지겠죠. 마음이 더 부드러워지겠죠. 더 용서할 만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는 거 드물잖아요. 억울한 가운데 오래 있으면요. 그거를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뭐 이기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이 점점 굳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점점 더 강팍한 게 되지 않겠어요? 감옥에서 13년간 칼을 갈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고난을 지난 사람이 로또를 맞아가지고 이게 총리가 됐어요. 권력을 입었습니다. 그러면은 대개 사람 같으면 드라마를 보면은요, 사극 같은 거 보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그냥 당장 원수를 갚지 않겠어요? 또 사극에서 맨날 보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13년 하나님 앞에 지냈습니다. 마음이 오히려 너그러워졌어요. 그냥 suffer 했습니다. 총리로 8년, 그때 그 권력을 자기의 원수 갚는데,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하지 않았어요. 형들을 마침내 만났습니다. 그냥 사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극작가라고 그런 상황에서 요셉에게 무슨 대사를 붙여주실 거예요. 너 잘 만났다. 이렇게 될 줄 몰랐지. 이게 흔히 세상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마음을 돌이키는 걸 확인했습니다. 돌이킨 것을 보고 용서했습니다. 같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 집안에 대대로 흘러내려오던 저주와 시기와 미움의 사슬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범죄함으로 인해 세상 가운데 대대로 누구도 끊을 수 없이 이어져 오는 미움과 원망과 폭력과 살인의 저주를 끊는 곳입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다 당하시되 내뱉지 않으심으로, 예수께서 자기가 가진 영광과 권능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심으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고난을 다 감당하시고 그 고난,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다 감당하시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저주와 폭력과 죽음의 권세가 소멸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의 범죄로 인한 사망의 권세는 영원히 끊어졌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빛이 되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구원이 되는 것은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고난이에요. 용서하면 선한 것을 알아봐서 그 선한 것으로 악한 것에 감화를 줄 것 같지요? 못 알아봅니다. 안 알아줘요. 그리고 그만큼 할 힘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견디고 바라고 참아주고 용서해 줌이 선이 되는 것입니다. 내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밟힐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 선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누구도 끊지 못했던 저주의 고리를 끊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하는 세상 앞에서 예수와 연합하여 선을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이 선함이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지킨 것이 형들을 사실은 감화시켰습니다. 형들도 죄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처음에 형들이 왔을 때 고생시키잖아요. 일부러 너네 간첩들이지? 아버지가 있다며, 막내 동생이 있다며 그 말을 증명하려면 가서 니네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억지를 부리잖아요. 그때 형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아이고, 이렇게 바로가 우리를 고생시키는 것은 우리가 옛날 요셉을 팔아먹었던 그 범죄함을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구나 하면서 덜컥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벌써 13년, 아니 21년이 흐른 때였는데 20년 동안에 그게 마음속에 죄책감, 죄의식이 있었던 거지요. 그때 요셉이 만약에 옳고 그름을 따져서 공평함을 따져서 자기의 원수를 갚으려고 형들을 다그쳤으면 형들이 그 죄의식 그대로 회개할 수 있었을까요? 회개한 그대로 마음이 돌아설 수 있었을까요?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잘못을 지적할수록 변명하고 감추고 벽을 세우기 마련이에요. 예, 약간의 거리낌은 있을지 모르지만 뭐 그래야만 됐었던 이유와 너도 예, 철없이 아버지가 채색옷 그거 가지고 이러지 않았냐 뭐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힘은 없으니까 벌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원망과 저주가 없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총리가 되고 요셉은 자기 원수를 갚았을지는 몰라도 성경에 기록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으로 기억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세상의 수많은 총리들, 세상의 수많은 권력자들, 세상의 수많은 왕들 자기 마음대로 성공하고 번영해서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져간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의 선함으로 형들도 선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요, 두 번째 꼬장을 부려가지고 이제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기어 베냐민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그 두 번째 왔을 때도 만족하지 않고 이 저기 한 번 더 술수를 더 고생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 열두 아들 베냐민을 포함한 아들들에게 곡식 자루를 그 흉년이니까 이거 갖고 가서 이제 아버지하고 그 집안에 굶어 죽지 않게 풍성하게 먹은 다음에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돌려보낸 곡식 자루 안에 그 곡식 값이 되는 돈을 다 다시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특별히 베냐민 그 자루 안에는 요셉이 뭐 하여간에 자기가 마시기도 하고 점칠 때도 쓰는 제일 귀하게 여기는 은잔을 거기다 몰래 이렇게 감춰놓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조금 길을 갔는데 막 시위대장을 보내서 장군을 보내서 쫓아갔잖아요. 쫓아가서 이 배은망덕한 것들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네가 어떻게 그 요셉 집안에 그 은잔을 훔쳐갈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다 뒤져보십시오. 다 뒤져봐서 나온 그 자루의 주인은 죽을 거고 우리는 다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요셉이 보낸 시위대장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은잔이 나온 그 자루의 주인은 요셉의 종이 되겠거니와 나머지는 그냥 가라 그랬어요. 그래 그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뒤졌죠.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위대장의 한 말대로라면 베냐민만 다시 잡혀가고 나머지 형제들은 그냥 가면 됐어요. 근데 아니에요. 옷을 찢고 슬퍼하면서 따라갔습니다. 요셉 앞으로 같이 나왔어요. 옛날에 요셉을 팔아먹던 형들하고는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다시 한번 다그칩니다. 베냐민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그러면서, 베냐민 너는 여기서 내 종이 되고 나머지 형제들은 평강 가운데 집으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형제 중에 유다가 나서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대신 잡혀 있겠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도 베냐민 데려가면은 안 된다고, 요셉도 잃어버리고 시므온도 인질로 잡혔는데 베냐민까지 너네가 데려가면은 나를 죽으라는 얘기냐, 이렇게 해서 유다가 그때 아버지한테 나서가지고 내가 책임질게요. 내가 죄값을 치를게요. 그러고서 겨우 데리고 왔는데, 요셉이시여, 총리시여, 지금 베냐민을 붙잡고 우리가 아버지 낯을 어떻게 뵙겠습니까? 우리가 베냐민 없이 아버지 낯을 뵈면 그건 아버지 보고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버지 불쌍해서 그렇게는 못합니다. 죄값을 나에게 돌리고, 나만 혼자 평안히 살지 못하겠으니, 나만 혼자 아버지께로 가지 못하겠으니 죄값을 나에게 돌리고 베냐민을 구원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하늘로 올라가시면 돼요. 근데 나 혼자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선한 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값을 감당하셔서 많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셉을 통해서 그 집안이 구원을 받은 것은,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집안이,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용서와 사랑이 퍼진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내다보고 있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얘기에서 유다가 왜 갑자기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요셉 얘기는 창세기 34장부터 50장까지 나와요. 근데 38장에 느닷없이, 이게 out of context, 느닷없이 생뚱맞게 유다의 집안의 대가 이어지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야곱,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는 이 아름다운 얘기 속에 유다가 부각이 돼요.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는 그 일을 예수가 하시는 일인데, 예수가 완성하신 일인데 그 일을 요셉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 가운데 유다가 부각되는 것입니다. 유다를 통해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와 화평과 구원을 베푸실 자로 세상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함과 용서와 너그러움을 알아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선하게 바꾸사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걸 바라보시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함 가운데 멋진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네, 억울하세요? 하나님이 안 알아주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억울하셨어요. 억울한, 세상에 억울한 사람 예수님보다 더한 사람이 있겠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사람과 용서를 지키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온 세상에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예수와 연합한 저와 여러분도 그 일 가운데 사용하십니다. 용기를 냅시다. 힘을 냅시다.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요셉이 바뀌었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어요. 야망이 있었습니다. 철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했어요. 자기의 야망 가운데 다른 사람은 그 야망의 세계 속에 부속품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도 자기 곡식단의 절할 대상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거침없이 자기의 꿈과 야망을 말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철이 없었겠지, 어린애였겠지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야망 그대로 요셉이 일생을 꾸려갔다면, 그 야망 그대로 다른 사람을 대했다면,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야망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만약에 총리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그 선하신 일을 다른 사람을 통해 행하셨을 것입니다. 요셉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수없이 있다가 사라져간 권력자 중에 한 사람밖에는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꿈꾸던 자에서, 야망에 다른 사람을 종속시키던 자에서 형들의 두려움을 이해하고 함께 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형들과 그 자식을 기르고 돌보는 넉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들을 좋은 말로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요셉의 일생에서 행하신 선한 일 중에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집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선한 일을 누릴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할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형들이 용서받는 것을, 형들이 그 잘못을 덮임을 받고 용서받는 것을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형들의 두려움과 죄책감을 그래 그것 좀 봐라 인제야 알겠니 하고 은근히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면, 요셉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이 없다면, 요셉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들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에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앉아계시고 만물과 천사와 장로들이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휘황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만물, 생물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립니다. 천사들도 아주 아름다운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장로들, 저와 여러분의 대표, 하나님께 구원함을 받은 그 장로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물들과 천사들의 찬양은 3인칭이에요.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만한 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구원함을 받은 그 구속받은 백성 장로들의 찬양은 1인칭입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그 놀라운 능력과 구원에 내가 끼었습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러주셨습니다. 죄인 오라 하실 때 나도 부르셨습니다. 이 찬양은, 이 영광은 천사들도 흠모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1인칭으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선한 일 중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시고, 성령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성령의 일을 하게 하셔서 나를 통해 선한 일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삼으신 그 일이 가장 귀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게 하시는 그 구원의 힘을 입어서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요셉은요, 자기가 꿈을 꾸고 그것을 스스로 만들어간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성공가도를 달린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은 요셉의 꿈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요셉은 이해할 수 없고, 요셉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과 감옥에서도, 애굽의 왕궁에서도, 형들을 만났을 때도, 형통할 때도, 가난할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노릇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없다고 주저앉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없다고 형들을 탓하지 않고, 원수 갈지 않고 이갈지 않고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거를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는 가운데에서라도, 억울하고 원통할 때라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마침내 형통하게 됐을 때, 나에게 힘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을 대신해 원수를 갚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맨날 고난을 당하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얼마나 복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당해도 쌀 그걸 얼마나 피하게 해주시는데요. 여러분 천국 가면 얼마나 놀랄지 아세요? 돌아보면 아이고 내가 이랬었는데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이랬는데 목사 시켜주셨어요? 내가 이랬는데 사람들의 칭찬을 얻게 하셨어요? 저는 천국에서 맨날 놀랄 것 같아요. 천국은 보링하다고 사람들 얘기하지. 하프만 치면서 찬송가만 부르면 보링할 것 같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맨날 놀랍니다. 아이고 여기까지였어요? 이렇게까지였어요? 아유 진짜 몰랐네. 하나님 정말 대단하네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네요. 맨날 놀랄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진짜 확실한 현실 파악이고요. 진짜 바른 시각이고요. 영원하고 확실한 판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형통할 때 하나님 노릇하지 않고 자기 욕심 위에 쓰지 않고 선한 데 사용받는 것이에요. 네, 아멘.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선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고치고 사람들을 고치고 우리의 공동체를 고치고 세계를 고치고 예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눈이 짧고 미련한지요.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선을 행하신다고 하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일을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기가 얼마나 쉬운지요. 하나님이 목자라고 인도하신다고 고백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곳에 데려다 줄 택시 운전사처럼 내가 부려먹을 운전사처럼 취급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합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곳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기를 결심합니다.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선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화하고 우리 가족과 공동체가 선하게 되고 온 세상이 받는 그 구원의 날을 보게 하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저 기도하는 것 주님 오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멋진 일을 행하시옵소서. 혼자 견딜 수 없사오니 은혜의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예배가 기쁘고 말씀이 들리고 기도에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서로 귀하게 여기는 형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나의 삶에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